거친 하늘 끝에 네가 있다. 아늑한 바람 머무는 내 맘, 이게 사랑일까? 행복을 난 묻는다. 어쩜 이런 것 같아. 너무나 커져버린 너의 자리, 어루만지고 맘을 스치며 네가 피어난다. 온 세상이 너 하나였다. 같은 시간도 Thank you.